새로운 세대가 열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날 따라 follow up 소리 높여 하나가 돼 We'll make it 활활활 우린 좀 young and wild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자라왔지 조금 독한 타입 그저 앞만 보고 어둠을 뚫고 왔지 D-I-F-F-E-R-E-N-T 터뜨려 난 like a boom boom pow 비보다 지는 형제들과 더 높은 꿈을 향해 가 Let's fly 이제 시작이야 이 time to light 내 안에 잠들던 눈빛을 깨워 이 stage 너와 나의 길 시간이 됐어 저 모두 일어나 Burn it up We burning bright world, world, world, world, world. We're burning it up Ooh. We burning bright world, world, world, world 날 보이는 숨지 말고 눈을 떠 모두가 기다렸던 날 깨워 Not turning up 참지 말고 일어서 간절히 바래왔던 날 깨워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어두웠던 시간을 태워 난 빛이 now now now 이제 내 미래는 발질락 다이아몬드 내 몸은 거기를 몰라 난 오늘도 나 뒤에 너만 똑바로봐 우리가 걷는 길이 제 역사로 남네 남들과는 남다르지 난 따라오면 따돌리고 뛰어오면 날아가지 난 차원이 다른 세계로 Dream it 이제 시작이야 It's time to light 잠든 내 가슴에 불 붙일 테고 꿈이 현실이 되는 밤 시간이 됐어 자 모두 일어나 Burn it up Ooh. We burning white world, world, world, world, world. I'll 막아도 이제 난 내일이 두렵지 않아 더 이상 혼자가 아닐 테니 침묵을 깨고 더 높이 떠오를 때가 바로 지금이야 Why not 하나도 남기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더 위로 I can We know how to live our life 오늘은 다 같이 하늘 위로 올라 하이 하이 We don't know how to live your life 오늘은 다 같이 하늘 위로 올라 내 안에 잠들던 눈빛을 깨워 이 stage는 너